18일 남조선신문 한겨레에 의하면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이 둥지를 틀고 있던 부산시 부산진구의 환경오염실태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6년 괴뢰 당국과 미제 침략군이 진행한 환경오염 조사 결과 전체 부지의 절반 면적에서 13개의 연료 및 중금속 물질이 기준 수치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2011년에는 5년 전에 비해서 기준 수치를 넘는 유독성 성분이 8개나 더 늘어났습니다.